주조 인디아공화국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국제요가의 날에 점한 설명회가 9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설명회에는 김형훈 보건성 부상, 관계부문 일꾼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대됐습니다. 자스민 다르 카스토리아 인디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인디아와 여러 나라에서 건강운동으로 논리 보급되고 있는 요가와 관련한 어록화 편지물이 방영됐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요가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음 시범 동작을 보았습니다.